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귀따갑게 듣는 소리인데요. 오늘 하루 방송에서 이 말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역시 5월은 5월입니다. 공휴일 많지요. 날씨 좋지요. 또 꽃은 꽃대로 활짝 핍니다. 유럽에서는 메이듀, 5월의 이슬에 입을 맞추든지 그 이슬을 모아서 얼굴을 닦으면 미인이 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말이죠. FM 영화음악 애청자들께서는 어린이날보다는 어버이날을, 5월 16일보다는 5월 18일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채플린의 일상을 그린 영화 채플린 중에서 스마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스마일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은 달리다 음성이었습니다. 남들은 이 화창한 봄을 좋아하지만 우리들은 단지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은 잠이 많이 와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김신옥 학생. 5월을 시작하면서 참 5월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이런 찬사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김신옥 학생의 이 말을 들으니까 아, 할 말이 없네요.

You're safe here in my heart. You will always be with me. We'll never be apart. Never knew how strong my love could be. You're the one I've waited for. Now you're home. 달에 시작된 날 새 영화 새 노래를 소개해드리려니까 기분이 아주 새롭네요. 5월처럼 아주 부드러운 만화 영화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모든 개들은 천국으로, All Dogs Go to Heaven 중에서 Love Survives, 사랑만은 살아남는다. 아이린 카라, 프레디 잭슨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개들은 천국으로, 이 제목처럼 주연도 개들이고 조연도 개들입니다. 비록 현공 세계에서는 건달 멍멍이로 통하지만 믿음직스러운 독일산 셰퍼드 찰리 바킨, 그리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외로운 고아 소녀 앤 마리, 이들이 모험을 겪고 사랑을 하면서 관객들을 웃기고 또 울리고, 그런 만화 영화예요. 셰퍼드 찰리와 낙스훈트종 이치는 절친한 친구 사이인데요. 찰리가 견공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치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꾀가 많고 나쁜 짓을 일삼는 개 카페이스는 자신의 일을 늘 방해하는 이 찰리를 항상 없애려고 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찰리는 카페이스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신비한 소녀 앤 마리의 도움을 받죠. 그러는 동안 이 소녀를 통해서 이제껏 꿈꿔보지도 못했던 아주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착해져가죠.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인공 찰리의 실제 모델은요, 액션 배우 버트 레이놀즈래요. 모습, 성격, 버릇까지 모두 그의 숙례를 내고 있는데요. 찰리의 목소리 역시 버트레이놀즈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노래도 직접 불렀고요. 피자 한 조각을 강아지 8마리에게 사이좋게 나눠주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 들어볼까요? What's mine is yours. 내 것이 네 것이다. 버트레이놀즈입니다. All right, it's only a pizza, fellas. Come on. You mind sharing? Now, come on, don't fight. All right, I'm gonna tell you something about sharing. What's mine is yours. What's yours is mine. The more you share, the more the sun'll shine. What's mine is yours. What's your... Hey! Will you put that pizza... Look, stop it. This is not right. You shouldn't be fighting. Listen to Uncle Charlie. Whether you're the boss or someone's pet, the more you give, the more you're gonna get. You've got a little... That's it. That's it. Hey, I'm proud of you. What's mine is yours. What's yours is mine. The more you share, the more the sun will shine. Whether you're the boss or someone's pet, the more you give, the more you're gonna get. The more you're gonna get. The more you're gonna get. The more you're gonna get. 영화 모든 개들은 천국으로, All Dogs Go to Heaven 중에서 What's Mine is Yours, 버트레이놀즈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탈출. 아마 따뜻한 봄날이 안겨다주는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한 편의 새 영화는 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산을 찾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K2입니다. K2는 1950년대 이후 많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마해산이죠. 2만 8천 피트의 고도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죽음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잘생긴 얼굴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변호사 테일러, 그리고 가정적이고 애처가인 물리학자 헤럴드. 이들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10년간이나 함께 산을 오른 등반 파트너죠. 테일러와 헤럴드는 알래스카 등반 훈련 중 K2 탐사대를 만납니다. 평생의 염원이었던 K2. 그들은 이 등반대에 합류하죠. 산 정상에서 느끼는 한순간의 희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아마 혹시 이전에도 이 K2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요. 배우들이 스턴트맨 없이 직접 등반 장면을 열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앞권을 이루는 등반 장면인데요. 카라쿠람 산맥과 캐나다의 와딩턴 산에서 세트 없이 올로케로 촬영했다고 하죠. 터미네이터로 잘 알려진 마이클 비니 테일러 역을,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에서 출연했던 매트 크레이븐이 헤럴드 역을 맡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영화를 위해서 수개월간 등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직업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아성찰. 이런 주제가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 그리고 깎아지는 절벽을 담은 영상 속에서 아주 잘 표현되는 영화입니다. K2. 이런 작품을 70mm 대형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 팬들에게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이 영화에서는 그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27분짜리 음악이 등반하는 장면이 흐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Ascent, 등반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늘 토요일의 사나이라고 꼭 엽서에 적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우리가 오늘은 얘기할까요? 똑같은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라가 바뀌면 도대체 영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네.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요. 예, 그런 영화들이 꽤 많죠. 뭐 서머스비도 최근에 개봉됐지만요. 요즘에 니나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니나라는 영화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 릭 베송이라는 프랑스 감독의 니키타의 리메이크입니다. 네. 원래는 이 니키타를 만든 릭 베송이 미국에서 직접 이것을 리메이크로 찍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 영화의 연출은 존 바뎀이라는 감독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이 영화의 제목이 알려지기로는 포인트 오브 노리튼,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점이었었는데 그것이 개봉 즈음하여 The Assassin,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나라는 이 영화의 성격을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촌스러운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붙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무려 세 개나 되는 셈이죠. 그 니나의 감독은 존 바뎀, 촬영은 마이클 와트킨, 음악은 한스 짐머입니다. 네. 반면에 프랑스판 니키타, 그러니까 원판이죠. 이것의 감독은 릭 베송, 그리고 음악은 알려진 대로 에릭 세라입니다. 또 니나 역을 맡은 배우는 제인 폰다와 피터 폰다, 그리고 헨리 폰다 가문의 이제 마지막 대를 잇고 있는 브리짓 폰다였고 니키타의 주연 니키타는 릭 베송과 함께 동고 중이었었던 안 바릴로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배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판의 그 주변에 깔려있는 배역들은 그렇게 대단하진 못합니다. 장위그 앙글라드라든가 아니면 장르노 같은 배우는 그렇게 대단한 네. 배우는 아니었지만 네. 아마도 영화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니나를 거절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이 영화의 가브리엘 번이나 하비 케이틀 같은 컬트 영화 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네. 거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분석해드리기 전에 제가 리페송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것이 설명될 것 같은데요. 네. 1970년대 초 파리에는 두 명의 영화광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프랑스 고전 영화와 무성 영화를 보는데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미국 영화라면 온 극장을 뒤지며 돌아다니고 있는 또 한 명의 영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 얘기 드린 영화 소년은 바로 뽕네프의 연인들로 유명한 리오스키 아락스였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영화 소년은 늑배송이었습니다. 만일 영화 좋아하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리오스키 아락스는 결코 늑배송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오스키 아락스보다 그 두 살이 위인데요. 네. 1959년 3월 18일 파리생입니다. 얼마나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했었던지 이 친구는 17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감독이 되기 위해서 헐리우드로 갔을 정도입니다. 영화는 역시 미국 영화야라는 아주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헐리우드에 가서 감독이 되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내에서 통역 역할을 맡고 그리고 조수 생활하고 물 떠오고 이런 네. 허드렛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릭베송이 참가했었던 영화가 바로 79년에 만들어진 007 문레이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릭베송은 영화를 찍어야 될 모든 것을 바로 여기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리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 전이라는 단편 영화를 찍은 후 이 영화에서 만난 연극 배우 피에르 줄리베와 돈을 모아서 우리도 한번 영화 찍어보자 라고 작정을 하고 데뷔작을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친구 둘이 모여서 영화를 찍었으니 얼마나 저예산 영화였겠습니까? 그 영화가 그 유명한 데뷔작 대리니 꽁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저예산 B무비인데요. 오히려 이것을 릭베송은 역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흑백 무성 영화로 찍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평생 그의 영화 동지가 될 에릭 세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릭 세라는 이제 지금 평가하는 그 프랑스의 마이크 올드필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이크 올드필드 하면 아마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혼자서 모든 악기 다 연주한 다음 다중 녹음을 통해서 레코드판을 완성하는 그 대표적인 프로그레시브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바로 에릭 세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영화 마지막 전쟁에서 릭베송은 화면을 거칠게 만드는 대신 음악을 돌비 스테레오 사운드로 넣었습니다. 게다가 시네마스코프로 프랑스 영화에서 시네마스코프라는 화면이 사라진 지가 대단히 오래되는데 바로 이 영화에서 그는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뷔작이 아보야츠 국제 환타스틱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비평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보리차 환상 영화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제는 1973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 1회 대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스티븐 스필버그의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후 브라이언 드 팔마, 조지 밀러, 존 카펜터, 토비 후퍼, 니콜라스 메이어, 심지어 제임스 캐메론까지도 발견해낸 것이 모두 다 이 아보리아치 영화제 덕분입니다. 네. 만일 아보리아치 영화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제 말하는 건가요? AVORITZ니까 아마 아보리아치라고 발음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영화제에서 그는 단번에 프랑스의 스필버그라는 데뷔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상업에 물들기 전에 그야말로 야심만만했었던 시절의 스필버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지구의 종말이었고 핵전쟁이 벌어진 이후 인간은 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시인들처럼 칼을 들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릭베송은 본 적이 없는 영화 스타일로 아주 경쾌하게 찍어냅니다. 그때까지의 프랑스 영화가 지나친 실험주의와 형식적 완성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오히려 류베송은 상업적인 실험 영화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자 프랑스 최대의 영화사인 고몽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 서브웨이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서브웨이는 잘 알려진 대로 크리스토퍼 람베르와 이자벨 아자니가 등장하는데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추적전으로 시작해서 지하철 속으로 여자 주인공이 도망간 이후 카메라는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것은 흥행적으로도 비평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야심작 커다란 청색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한국에는 흔히 그 그랑블루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식으로 그레이트블루나 빅블루도 아니고 또 프랑스식 제목인 그랑블레도 아니고 불어 절반 영어 절반 절반의 그 그랑블루라고 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는 아주 오랜만에 프랑스 영화로서는 거의 20년 만에 시네마스코프 70mm 대형 화면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깐 영화지 오프닝으로까지도 결정되었을 만큼 대단한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누가 더 깊이 잠수하는가로 계속 경쟁하는 두 남자 사이의 대결을 통해서 바다에 관한 그리고 자연에 관한 명상을 제안합니다. 이 영화의 프랑스 원판은 135분이었었고 그리고 미국판은 120분인데요. 89년에 재개봉된 감독판은 185분 그러니까 3시간 5분짜리가 있습니다. 3시간 5분짜리를 보고 나면은 잘려진 판을 보신 분들은 대단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 인터뷰에서 우연히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커다란 청색을 헐리우드에서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헐리우드 영화 광인 릭 베송은 바로 그 순간 불현듯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커다란 청색을 헐리우드식 액션으로 한번 찍어보겠다고 작정을 해서 찍기 시작한 영화가 다름 아닌 니키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니키타는 커다란 청색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영화는 쌍둥이이며 같은 영화이며 리메이크이며 속편이며 그리고 하나가 남자판 니키타라면 이것은 여자판 커다란 청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두 편의 영화의 첫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만 가지고서 이 영화가 커다란 청색 이게 니키타 이게 하고 질문하면은 어떤 영화 평론가도 도대체 어느 영화야라고 갸우뚱거릴 정도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한 편은 흑백이고 한 편은 칼라로 시작한다는 정도의 차이점뿐입니다. 예, 저는 그랑블루를 못 봐가지고 말씀 그것이 잘 연상이 안 되는데요. 그랑블루에서도 맨 첫 장면이 니키타와 똑같은 그런 총격전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총격전이 아니고 카메라가 무언가를 정신없이 훑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면서 그런데 카메라가 막 달려가다가 커다란 청색에서 카메라가 딱 올랐으면 그것이 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니키타는 달려가다가 카메라가 딱 일었으면 아스팔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니키타 시사회를 딱 가서 첫 장면을 보면서 아니 커다란 청색 또 보여줄 작정이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카메라는 벌떡 일었으며 니키타 지롱 하는 바람에 저는 거의 바보 선언을 했는데 그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다르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릭 베송의 재능이기도 할 것입니다. 니키타의 그 스토리를 일단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는 그 정은임 씨가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마약과 폭력에 찔러 살던 거리의 불황아 중 한 명이었던 니키타가 한 약국을 습격을 하고 그때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정보기관의 암살자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무서운 인간 병기로 변하게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불황아이였을 때는 오히려 비인간적이 된 사람이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 무기가 되면서 오히려 그 교양을 얻으면서 사랑과 인간성을 조금씩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릭 베송이 이 자리를 찾아온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니키타는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는 인간에 관한 불신과 증오가 담겨 있습니다. 커다란 청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는 고아가 된 주인공의 목표는 지상을 떠나서 더 깊이, 더 오래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와의 우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이 돌고래와의 우정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고 한없이 빠져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염세적 비관주의입니다. 이것이 니키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그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녀는 그곳을, 사회를, 그리고 인간 곁을 떠나갑니다. 거기에 남는 메시지는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륵베송은 액션 스타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것이 불명료하고 시대를 알 수 없으며 배경이 분명치 않습니다. 즉, 이 영화는 세상과 디키타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판 니나에서 이 모든 것이 미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니나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프랑스판 니키타의 장면과 거의 똑같이 찍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 차이점을 이 영화 속의 부엌 장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니키타의 부엌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어보죠. 니키타의 부엌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니나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같은 장면인데 음악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네, 그리고 둘 다 음악이 만만치 않죠. 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판의 에릭 세라도 대단한 친구지만 그러나 미국판의 음악을 맡은 한스 짐머는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마 영화음악가가 될 텐데요. 하지만 영화에 분명 더 어울리는 것은 에릭 세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장면을 토론하고 그리고 에릭 세라는 영화 한 편을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마치 그것을 오페라를 작곡하듯이 작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보면은 프랑스판의 니키타를 보면은 거의 전 장면에 음악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한스 짐머는 같은 음악을 계속 변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륵베송이 이 장면의 총격전을 찍은 개념 컨셉트입니다. 륵베송은 부엌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니키타가 그녀의 생일에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시퀀스입니다. 얼핏 보면 니키타와 니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륵베송은 이 공간을 우선 바로크풍 실내 장식의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그리고 네. 그 장소에 가서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류페송은 니키타의 삶 속에서 바로크풍 시대와 어쩌면 다가올 미래를 뒤섞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영화 속의 공간의 시제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판 니나 존 바뎀은 임무가 수행되기 직전과 임무가 끝나는 장면에서 아주 묘하게 짧지만 아주 묘하게 워싱턴의 백악관을 촬영 장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워싱턴에 가서 그 장면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즉 존 바뎀은 은근히 이 비밀 조직이 CIA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룩베송은 그런 식의 얕은 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공간, 이 장소, 또 이것을 수행하게 만드는 집단이 바로 사회적 제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바로 쿠풍 시대가 있었던 그 네. 왕정 시대에서 네. 가까이 다가올 자본주의의 근미래까지 네. 인간들을 기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죠. 이 공간 속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또 이 네. 총격전 장면을 전개하면서 윅베송은 살해해야 될 대상을 아시아계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을 들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중국계 사람들인데 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엌에서의 장면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비디오 빌려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총을 쏘는 장면이 일부러 지난 서편제 소개할 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여기선 전혀 또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총을 쏘는 장면은 서로 총을 쏘는 것처럼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니키타에서는 네. 영화 편집 방법으로 니키타와 상대방이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네.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는지 알 수 네. 없게 찍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음악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총을 쏘는 사람과 맞는 사람을 설정해놓게 되고 네. 그리고 총을 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해버렸는데 예. 그렇게 편집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류베송은 이 총격전 장면을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락 뮤지컬, 일종의 뮤직비디오처럼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 바뎀 감독의 부엌에서의 총격전 장면에 심지어 갖다 놓은 소도구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것을 네. 거의 완벽한 180도 커튼 나누기. 그러니까 액션 장면이 총과 총을 쏘는 그 장면들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그것을 지켜내어 편집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액션을 보아달라는 것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 영화 속에서 니키타가 총을 쏘는 이 첫 장면이 갖는 의미를 봐달라고 편집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충격전이지만 영화는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액션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니키타의 그리고 니나의 마지막 임무 전개인데요. 니키타에서는 국적을 알 수 없는 대사관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니나에서는 미사일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란에 팔아먹는 무기 밀매업자를 처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니키타에서는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커다란 별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앞에 중국계 아시아계 밀매업자를 처단했습니다. 마지막 대사관에 들어간 것은 중국을 연상케 합니다. 네. 니키타는 유럽 사회에 대해서, 백인 사회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 아시아라는 것, 아시아라는 타자, 자기네가 아닌 동양이라는 것, 즉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분법 사이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더 이상 냉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끝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뉜 인종적인 두 개의 커다란 세계가 있고 이 세계 사이의 싸움 속에서 니키타는, 여자 니키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바뎀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제2의 걸프전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키타와 니나를 보는 영화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즉 니키타에서 룩베송은 니키타가 비인간에서 여자로 그리고 여자에서 인간으로 정체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네. 여자는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 대한 증오에서 사회에 대한 증오로 이것이 전화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니나는 그저 존바뎀은 이 영화를 첫보전과 거기에서 희생되는 여자의 멜로드라마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니키타는 이것을 비인간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인간의 문제로 밀고 나아갑니다. 니나는 비인간에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여자의 멜로드라마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나가 더 영웅적으로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절반의 관객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 멈춰서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나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회의에 빠져드는 영화를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즉 이별의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니키타는, 영화 니키타에서는 니키타가 떠나가고 없는 자리에서 두 남자가 앉아 동시에 사랑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했던 두 남자가 앉아서 장시간 동안 그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것은 국내에서는 네. 초기에는 붙어 있었는데 네. 후기에는 영화사에서 다 잘라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부분에 보신 분들은 아주 행운인데요. 이 장면이 없다면 네. 니키타는 말 그대로 그저 액션 영화에 지나지 않는데 루키 베스는 거기서 관객에게 그 두 토론을 통해서 니키타에 관한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까지 끌어낸 바로 그것을 물어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니나의 마지막 장면은 네. 니나는 떠나가고 정보부에 남자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를 잡을 수 있지만 그냥 떠나보내고 니나는 아쉬운 듯이 뒤돌아보며 떠나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보디가드의 마지막 장면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영화를 아무리 똑같이 찍어도 그런 것을 만드는 감독의 세계관이 두 영화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나가 실패작이고 못 만든 영화이고 그리고 니키타보다 못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광들의 애정이란 참으로 이상해서 기어이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존 바뎀은 엉터리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74년도에 Reflection of Murder, 그러니까 살인의 반영이라는 영화로 데뷔하여 77년 디스코테크, 우리나라의 디스코테크를 만들게 만든 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79년에 코폴라보다 10년 전에 코미디 드라큘라를 찍었습니다. 또 83년도에는 헬리콥터 액션 영화인 블루 썬더를 찍었고 87년도에 스테이크아웃,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평가 못 받았지만 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본 마이클 제이 폭스의 열연작 코끝에 걸린 사나이라는 황당무계한 제목의 하드웨이를 저는 좋아합니다. 존 바뎀은 결코 싸구려 B급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실패작으로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한데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릭 베스옹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이 영화를 보실 때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될 배우가 있습니다. 우선 허비 케이틀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청소부 빅터 역으로 나옵니다. 이 청소부는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모두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해결사죠. 네. 이 해결사 빅터로 나오는데 니키타에서는 장 르노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데뷔작 때부터 릭 베스옹의 데뷔작 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을 해온 그 뚱뚱한 친구인데 늘 조연으로 등장하여 릭 베스옹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될 또 그랑블리에선 장마르크 바와 함께 끝까지 바다 깊은 곳 속에 들어가는 대결을 벌리다가 죽는 친구를 맡는데 니키타에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케미오, 잠깐 등장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누가 할지 저는 정말 궁금했었는데 안경을 끼고 허비 케이틀이 침툭 뛰고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마틴 스콜시즈가 발견한 배우입니다. 즉 마틴 스콜시즈가 학생 시절 데뷔작으로 찍은 Who's That Knocking on My Door, 내 문에 노크하는 친구 도대체 누구야? 라는 68년도 영화로 데뷔했는데 73년도에 로버트 드니로와 등장하는 민스트리트에서 그의 사촌 조카로 등장하여 네. 로버트 드니로만큼 훌륭한 연기를 합니다. 네. 거기다가 74년도에는 앨리스는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앨리스 다하진 리브 히어 애니모어에서 엘렌 번스틴의 전남편으로 등장하여 사정없이 엘렌 번스틴을 때리는 역할을 해가지고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까지 등장합니다. 또 75년도 택시 드라이버에도 잠깐 등장하고요. 76년도에는 플레이어로 유명한 로버트 엘트맨 감독이 폴 뉴만을 데리고 찍은 웨스턴 버펄로 빌과 인디안에서 폴 뉴만을 위협할 정도의 놀랄만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들리 스커트의 데뷔작인 디얼리스트 대결자에서는 끝까지 주인공과 대결을 벌리는 상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0년도에는 프랑스 영화인 베르트랑 따베르니에의 중기 죽음에서 라미 슈나이더하고 등장하고요. 마틴 스콜시즈의 예수 최후의 유혹에서 끝까지 예수를 유혹하는 바로 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리들리 스커트 감독의 델마와 루이즈에서 끝까지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경관으로 나오고요. 네. 92년도에 아마도 지금까지 등장한 허비 케이틀의 연기 중에서 최고가 될 퀸틴 토란티노의 데뷔작 저수지의 개도 네. 등장합니다. 허비 케이틀은 컬트 영화 좋아하고 영화 광이라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만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과 함께 끝까지 니키타를 사랑했었던 네. 니나를 사랑하는 비밀 정보부 남자로 니키타에선 처크 카리오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선 가브리엘 번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번은 존 부어맨의 엑스컬리버로 등장한 배우인데요. 최근에 그 사람 영화 보신 분들 많습니다. 즉 코엔 형제의 밀로스 크로싱에 나오는 바로 눈 조금 올라가고 머리 곱슬곱슬한 그리고 그 두 친구의 싸움 속에서 마피아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비굴한 역할까지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맡는 바로 거의 그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번은 처크 카리오만한 연기를 이 영화 속에서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또 니키타를, 니나를 비밀기관에서 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짧게 등장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니키타에서는 잔누모로가 등장합니다. 네. 니키타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배우일 텐데요. 뉴벨바그 시대의 그 비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음악실에서 예전에 브람스 크라리넷 협주곡이 유명한 연인들을 아주 지겹도록 소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엔 아마 그런 촌스러운 일을 별로 안 하는데 니나에서는 누군가요? 니나에서 잔누모로가 바로 그 비밀기관에서 여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익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자 만들어주는 사람? 여자 메이커?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니나에서는 그 역할을 더스틴 호프만 끝까지 유혹하여 끝장내려고 노력하는 졸업에서의 그 악당 엄마 엠벤 크로프트가 등장합니다. 사실 엠벤 크로프트의 최고 걸작이라면 아서펜 감독의 미라클 워커 그러니까 헬렌 켈러 어린 시절 찍은 시절에 그 가정교사 역할을 맡았었던 셀리반 선생님을 맡은 기적은 사랑과 함께서의 연기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니나를 여자로 만드는 헬렌 켈러가 아니라 니나를 여자로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벤 크로프트는 역시 잔누모로만 못한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 한스 짐머와 에릭 세라의 대결도 역시 에릭 세라의 판정승으로 끝난 셈입니다. 미국판 니키타 즉 니나의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숨겨진 보석들이 총동원되어서 영화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아주 유감스럽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이 영화는 원래 기획대로 릭 베송을 헐리우드에 모셔와서 찍는 편이 훨씬 성공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판정승은 니키타입니다. 니나는 얼음으로 보나 제가 이 프로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영화인 셈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니나와 니키타를 보시고 프랑스 영화와 미국 영화가 어떻게 같은 주제, 같은 소재를 다르게 다루는지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튼 존의 노래에선 니키타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하셨죠? 자, 니나 시몬의 그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니나 시몬의 노래를 들어보죠. Here Comes the Sun입니다.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It's all right. Little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an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you've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l right. It's all right. Little darling, the smile will return to the faces now. Little darling, it seems like years since you've been here. Little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feels like years since you've been here. 영화 니나 중에서 니나 시몬이 부른 Here Comes the Sun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 잡지를 세 권을 샀거든요. 오늘 사실 그래서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에 더 영화를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오늘은 두 편밖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그 영화에는 카밍슨 해가지고 한 열대 편은 영화들이 있는데 보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편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간에 여러분께 5월 첫날 새로운 영화 소개해드리고 또 정성희 씨와 니나와 니키타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서 가장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정말 5월을 힘차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서울 잠원동의 한신아파트 이세용 학생이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감독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탈리아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죠. 서울 수유동의 손미리 씨, 친구 명진이의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또 서울 개포동의 고형준 학생, 여자친구, 고등학생인데 벌써 여자친구가 있네요. 여자친구 정현이의 생일 축하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